스포츠 뉴스. 익스텐디드 DISC 직무 성향 검사 및 해석 특강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한양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진단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커리어개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인 1인 가구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주거 포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 클라우드 센터 DB 업그레이드 작업에 따른 정보 시스템 중단 예정 안내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결, 한양 메일을 포함한 한양인 포털 및 교내 정보 시스템 전체 업무가 중단됩니다. 한양대학교 내 유선 네트워크 인터넷 사용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단 시간은 작업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를 상대로 6개월간 진행했던 감사 결과 대부분의 내용에서 중대한 위법 사실 발견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당시 KBS 노동조합을 포함한 복수노조는 KBS 이사회에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과 계열 부당등자 의혹 등 8개의 의혹에 대해 사장 검증을 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 KBS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결백을 입증하고 공사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에 다수의 피해를 낸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타 전세사기범들에게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들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또는 불법 대출을 공모한 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에서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일부터 주요 전통 사찰마다 입장료처럼 걷어온 사찰 입장료, 즉 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집니다. 일반 등산객이 국립공원이나 산에 위치한 사찰을 관람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했던 비용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찰 입장료 면제 조치와 함께 정부는 조계종 관람에 대해 관람료 감면 관련 사업비 419억을 마련해 지원합니다. 이로써 해인사, 불국사, 석굴암, 백담사 등의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